Hi listeners, this is your host Min Kim. As we study English, our greatest challenge becomes listening. We want to understand news, movies, and dramas without subtitles, but it seems too difficult. Why? That's because we're not familiar with the sound, and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sound. But it's just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here, Min Kim's got a solution for you. If you listen to this podcast continuously, your pronunciation and listening skill will definitely be improved. Not only that, your speaking skill will also be improved because we're going to memorize a lot of sentences as well. So fasten your seatbelt and let's ro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민킴입니다. 이번에 테드 이 하루에 한 문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제가 엄선한 문장 하나로 저희가 그 발음도 익히고 소리도 익히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그날의 문장들 듣기, 이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음 여러분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에피소드, 두 에피소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전체적인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에이미 웹이라는 분이 How I Hacked Online Dating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연은 나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한 문장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소리가 생각보다 좀 어렵죠. 안 들리는 부분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여기서 안 들리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and I felt like이라고 했어요. And I felt like. 자, and I felt like이 뭘까요? And I는 and I를 이 and의 D 발음을 빼고 I랑 그냥 붙여서 NI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NI. NI. Felt like. Felt like. 자, 우리 T 발음할 때 L 발음과 입모양, 현모양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felt lik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붙여서 felt like. Felt like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NI felt like. 자, 한번 들어보세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And I felt like I was under And I felt like I was under 자, 그 뒷부분 혹시 들으셨나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자, I was under이 뭐죠? Thunder. 자, thunder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Thunder 이렇게 들으신 거는 I was under. 이 under이라는 발음이 was의 s와 만나서 I was under. thunder처럼 발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I was under. 들어보세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좋아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라고 했어요. 자, 아마 tremendous peer pressure 다 들으셨는데 그 뒤에 부분 못 들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그렇죠. Peer pressure to get my. Peer pressure to get my. 자, pressure가 뭐야? Pressure. 이 르라고 발음된 부분은 사실 투 발음입니다. 미국식 영어에서 T 발음, 뭉개는 거를 우리가 flap sound라고 해요. 이렇게 T 발음 많이 뭉개는데 이 특히 투 발음 이런 거 많이 뭉개져요. 그래서 pressure to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pressure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Pressure to get my.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And I felt like. And I felt like. I was under. I was under. Tremendous. Tremendous. Peer pressure to.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Get my life going already. 좋습니다. 붙여 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그렇죠?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한번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우리 I'm under something. under이란 말은 뭐뭐의 아래에 이런 말이죠. 아래. 근데 뭐뭐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쓸 때 우리가 under이라고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The country is now under martial law. The country is under martial law. 그 국가는, 그 나라는 under martial law. 그 비상계엄령 영향 아래에 있다. 그쵸? martial law 아래, 영향 아래에 있다 할 때 under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가볼게요. This case is now under investigation.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이 사건은 지금 investigation, 조사하는 중에 있어. 조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그래서 under investigation 이렇게 써요. 자,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I'm under stress. I'm under stress. 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 영향력 아래에 있어.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 I'm under peer pressure. I'm under pressure. 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 압박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뒤에 tremendous, enormous, huge, 거대한이란 뜻이죠. 자, peer pressure. 자, pressure 하면 이제 압박인데 peer pressure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peer는 영어로 동료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인 압력을 우리가 peer press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 나 술 먹기 싫은데 우리 회사는 맨날 술 먹어. 그래서 아, 오늘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압박을 받죠? 그거 우리 peer pressure라고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있어요. 그쵸? 아,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나는 혼자는 괜찮긴 한데 주변에 자꾸 결혼하래요. 그런 거 우리가 peer pressur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나 아주 거대한 사회적인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I felt like 느껴졌어. 뭐 하기 위한 어떤 압력이냐면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get something going 하면 뭐뭐를 가게 하다. 그쵸? 내 인생이 계속 진행되게 하다. 한마디로 내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사실 뭐냐 하면 이분이 나이가 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아마 그런 peer pressure가 작동을 하나 봐요. 아, 나도 결혼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걸 느꼈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뜻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들어볼게요.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And I felt like I was under tremendous peer pressure to get my life going already. 자,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 20번 이상은 적어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정말 연음 같은 것도 잘 붙일 수 있고 아주 매끄럽게 이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끝났을 때는 녹음을 해서 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선착순으로 받아서 발음 교정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민킴의 수직상승 영어 다음 카페예요. 그래서 다음 카페 민킴의 수직상승 영어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메뉴가 이제 팟캐스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아래 민킴의 테드 한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다가 녹음본을 올려주시면 돼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자마자 준회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준회원이시면 거기에다가 자료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업그레이드 하셔서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에피소드 이름으로 해주시면 그 에피소드 선착순 3명 제가 발음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